맞아, 레모나. 피로회복 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은 당신의 한숨을 이해합니다. 화제의 장편소설 여자의 남자. 세상이 아름다운 건 어디엔가 사랑이 숨어있기 때문이야. 사랑의 정의를 바꿔놓은 책 여자의 남자. 김한길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FM 영화음악 정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Song in the Movies 31위 곡입니다. 진 와일더가 감독하고 주연한 유명한 코미디 영화죠. 1984년 작품 빨간 옷의 여인, Woman in Red 중에 삽입됐던 곡입니다.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스티비 원더가 부릅니다. I love you, and I mean. 스티비 원더가 불렀었죠. I just call to say I love you. Song in the movies 31위 곡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테디는 출근길에 빨간 드레스를 입은 샤로트를 보고는 첫눈에 반하지요. 아주 고생고생 끝에 드디어 샤로트의 아파트로 초대된 테디. 하지만 다 된 밥에 재가 뿌려져야 영화가 되겠죠. 비행기 승무원인 샤르트의 남편이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서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팬티바람으로 아파트 난간에 매달리는 테디. 그러자 신문과 방송이 아주 속도 모르고 신나서 달려옵니다. 자살 소동인 줄 알고요. 테디의 그 가련한 모습은 졸지에 TV로 생중계됩니다. 아, Woman in Red. 이 영화처럼요. 그 제목에 Red. 즉 붉은색이란 단어가 쓰인 작품은 꽤 많은데요. Woman in Red에서의 Red, 즉 빨간 드레스는 중년의 남자들이 한 번쯤 가져봄직한 그 바람길을 표현하는 것이겠고요. 워렌 비티가 감독 주연한 Red나 또 숀 코너리가 주연했던 붉은 10월, 이런 영화에서 붉은색은 이념을 상징하고 있죠. 또 있습니다. 한 발레리나의 예술에 대한 집념을 그린 영화 Red Shoes. 우리에겐 분홍신으로 알려졌죠. 분홍신이 멈추지 않아서 결국 춤을 추다 죽은 여인. 그녀를 소재로 한 발레극 분홍신은요. 예술의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또 중국 영화 붉은 수수밭도 그 붉은색 계열에 들어가겠네요. 피로 물든 수수밭과 내리쬐는 태양. 이 영화에서 붉은색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또 중국 사람들은 그 붉은색에 대해서 남다른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죠. 그 신년에도 밖에 거는 부적에도 붉은색, 그리고 신부의 옷도 붉은색이죠. 웨딩드레스나 보통 하얀색이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특히 붉은색이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레드가 제목에 들어간 영화 중에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요. 레드벌른이라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소외감을 느끼는 꼬마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빨간 풍선만이 유일한 친구죠. 하지만 다른 개구쟁이들이 이 풍선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풍선이 연기를 너무 잘해요. 마치 그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풍선이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그 빨간 풍선은요, 인간의 착한 의지, 그리고 자유로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화 속에서 붉은색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자, Song in the Movies 32위 곡은요. 포렌카의 Lonely Boy. 1959년도 영화 Girls Town에 삽입됐던 노래입니다. 이 영화 Girls Town은요. 한 비뚤어진 소녀가 집단 생활을 통해서 성숙돼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포렌카가 직접 출연해서 노래도 부릅니다. 자, 32위 곡 포렌카의 Lonely Boy입니다. 32위 곡 영화 Girls Town에서 포렌카의 Lonely Boy 들으셨고요. 33위 곡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Song in the Movies 33위 곡, 영화 백야 중에서 Say You, Say Me, 라이오넬 리츠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백야는요, 그 세계적인 발레 무용가 니콜라이가 미하일 발린시니코프가 니콜라이 역을 했었는데요. 이 니콜라이가 자유를 찾아서 망명한 지 8년 만에 다시 조국에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가 소련 땅을 밟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었죠. 그를 태운 비행기가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소련 땅에 불시착했던 것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러시아 옐친 대통령이 전해준 블랙박스가 사실은 내용 없는 빈 껍데기였다. 이 사실이 크게 보도됐었습니다. 이 블랙박스, 칼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로 그 블랙박스였는데요. 옐친 대통령조차 그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죠. 칼기 격투 사건, 이 사건을 미국에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요. 그 마이클 프레스맨 감독의 슛다운, 이 영화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철저하게 미국적 시각을 반영한 영화라고 하죠. 이처럼 비행기 사고가 영화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작품 꽤 여러 편 있죠. 제일 먼저 에어포트가 떠오르네요. 70년부터 10년간 4편의 에어포트 시리즈가 만들어졌는데요. 제일 처음 것이 버트 랭커스터 주연의 그냥 에어포트고요. 두 번째는 찰톤 헤스턴 주연의 에어포트 75, 세 번째가 잭 레몬이 주연한 에어포트 77, 네 번째는 그 사고 비행기가 보잉에서 콩코드로 바뀐 에어포트 79, 여기서는 아랑드롱이 주연했었죠. 그리고 산, 더 마운틴이란 영화, 이 영화 기억나세요? 그 다시는 산을 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형 스펜서 트레이시와 건달기 있는 동생 로버트 와그너,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눈으로 가득 덮인 그 산을 오르게 됩니다. 산 정상에는 기관 고장을 일으킨 비행기가 한 대 불시착해 있었고요. 동생은 탑승객들의 돈을 노려서 산을 오르고, 형은 혹 살아있을지 모르는 탑승객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릅니다. 웅장한 설경과 거대한 자연, 거기에 대비되는 인간의 작은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출하려 했던 스펜서 트레이시의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처절한 연기,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는 영화인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본 영화였는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있네요. 최근에 또 한 편이 있죠. 비행기에 관련된 영화가요. 우리나라에 곧 개봉될 예정이라는데요. 도둑 더스틴 호프만이 그 불시착한 비행기 속을 누비는 히어로, 이 영화가 바로 그 영화입니다. 자, 오늘 Song in the Movies 34위 곡은요, Up Where We Belong,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 카카와 제니퍼 원스가 불렀습니다. 영화 사관과 신사 중에서 조 카커와 제니퍼 원스가 불렀죠. Song in the Movies 34위 곡이었습니다. 자, 리차드 기어랑 데브라 윙거가 주연했던 영화 사관과 신사. 제가 중학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전교 학생이 가서 봤었는데요. 저는 그때 바로 선생님들 뒤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화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약간 중학생이 보기에는 좀 낯뜨거운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여튼간에 참 기억에는 남는 영화였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은 바로 그 라스트 씬이었습니다. 제 말에 고개 끄덕일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 사관학교 졸업식 날 소위에 임관된 자코 리차드 기어가 사간 제복을 갈아입자마자 곧바로 제지 공장으로 달려가죠.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쳐다보고 있던 폴라 데보라 빙거를 아주 힘있게 포옹합니다. 곧이어 그녀를 번쩍 안아올리는 자코.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Away We Belong, 이 노래가 그때 배경음악으로 아주 한 몫을 단단히 했었죠. 영화가 개봉됐을 당시에는요, 여학생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팔 힘이 센 남자랑 결혼할 거야. 자, 남자분들은 열심히 아령들기 같은 거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관과 신사의 끝장면, 오래 기억에 남을 장면입니다. 자, 다른 영화들 한번 뒤적여볼까요? 사랑과 영혼에서도요, 그 패트릭 스웨이즈가 데미무어를 안고 걷죠. 데미무어의 체격으로 보면 좀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에서도 레드 버틀러가 스칼렛 오하라를 번쩍 안아들고 계단 오르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만큼은 스칼렛의 오만한 콧대도 좀 수그러들고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로버트 미첨은요, 앙탈 부리던 마리는 몬로를 안아서는 아예 둘러매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흑인 울프에서는요, 이미 숨을 거둔 유리디스를 안고 올페가 절벽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이 모두들 전부 남자가 여자를 안는 그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었습니다. Song in the Movies 34위 곡 Aware We Belong은요, 82년이죠. 발표 당시에 3주간 빌보드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조 카커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른 제니퍼 원스를 아주 일약 스타로 만든 노래이기도 하죠. 영화 백야 중에서 또 한 곡이 순위에 들었네요. 백야의 음악은요, 미셸 콜롬비에가 맡았는데요. 그는 영화 어게인스트에서도 음악을 맡았었고요. 또 랩뮤직이 전편에 깔리는 최근 영화 뉴잭시티에서도 음악을 맡아서 아주 재능을 맘껏 펼치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자, 35위 곡 들을까요? 영화 백야의 러브 테마, Separate Lives, 필 콜린스와 마릴린 마틴이 부릅니다. You call me from the room in your hotel. All full of romance for someone that you met. And telling me how sorry you were. Leaving so soon, and that you miss me sometimes when you're alone in your room. Do I feel lonely too? Typical. love leads to isolation. Big Sam left Seattle in the year of 92 with George Pratt, his partner, and brother Billy too. They crossed the Yukon River and found the Bonanza Gold below that old white mountain just a little southeast of Nome. Sam crossed the majestic mountains to the valleys far below. He talked to his team of Huskies as he mushed on through the snow, with the northern lights a-running wild in the land of the midnight sun. Yes, Sam McCord was a mighty man in the year of 1901. Where the river is winding, big nuggets they're finding. North to Alaska, I go north, the rush is on. Away up. Way up north, north to Alaska, I go north, the rush is on. North to Alaska, I go north, the rush is on. George turned to Sam with his gold in his hand. Said, Sam, you're looking at a lonely, lonely man. I'd trade all the gold that's buried in this land for one small band of gold to place on sweet little Jimmy's hand. 'Cause a man needs a woman to love him all the time. Remember, Sam, a true love is so hard to find. I'd build for my Jenny a honeymoon home below that old white mountain just a little southeast of Nome, where the river is winding, big nuggets they're finding. North to Alaska, I go north, the rush is on. North to Alaska, I go north, the rush is on. Way up north, way up north, way up. 필 콜린스와 마릴린 마틴의 노래로 들으신 백의 러브 테마 Separate Lives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노스트 알라스카의 주제곡 조니 홀튼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노스트 알라스카는 헨리 해서웨이 감독의 1960년 작품으로요. 존 웨인과 스튜어드 그랜저가 주연한 작품이죠. 알래스카에 모여든 광부들과 채굴권을 노리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금광채굴을 둘러싸고 서로 뒤엉켜서 버리는 힘이 넘치는 남성 영화인데요. 권모술수에 능하고 시대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들을 아주 제대로 풍자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영화에는 독특한 마스크의 프랑스 여배우 캐프시너도 출연해서 존 웨인이 잠시 한눈을 팔게 되죠. 자, Song in the Movies 37위 곡은요. 영화 그리스의 You're the One That I Want 이 노래가 차지했습니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존 트라볼터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영화 그리스 속에서 부른 이 노래는요. Song in the Movies 37위를 차지했습니다. 댄스 무비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된 77년의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그 존 트라볼터가 78년에 올리비아 뉴튼 존과 함께 공연한 영화였죠. 그리스. 제목인 그리스는 남자들 머리에 바르는 그 포마드를 뜻하는데요. 영화 끝부분 졸업파티에서 데니, 존 트라볼타가 어른이 됐다는 뜻으로 머리에다 그리스를 아주 멋있게 바르고 나옵니다. 아, 그동안에 댄스 무비는 참 많았죠. 그런데요, 그 발레 영화를 빼놓고 나면요, 대부분의 댄스 무비들은 청소년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고 광적인 춤, 이런 춤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에게 항변합니다. 춤이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좋다고요. 그리고는 결국 기성세대의 편견을 극복하게 됩니다. 또 댄스무비는요. 흥행에 있어서도 대부분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는데요. 그것은 아마 민족은 다르지만 춤이라는 것이 인간의 해방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디스코를 멋있게 보여준 토요일 밤의 열기, 그리스, 이 영화들을 출발로 해서요. 재즈 댄스를 선보인 페임, 브레이크 댄스로 청소년 팬들을 열광시켰던 플래시 댄스, 풋루스, 그리고 이 밖에도요. 춤 이름을 땄던 영화, 더티 댄싱, 살사 댄싱, 람바다, 그리고 요즘 아주 인기 끌고 있는 라틴 리듬의 댄싱 히어로까지 거의 대부분이 아주 경쾌한 음악과 함께 멋진 춤 솜씨로 인기를 끌었던 댄스 무비들이죠. 38위 곡은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반겔리스의 불의 전차입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큰 감동을 주죠. 인종차별 타파와 신의 영광, 이런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올림픽 육상 경기에 출전하는 두 선수. 영화 불의 전차는 이들의 인간 승리를 담은 드라마입니다. 지난번에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댄스 리듬으로 편곡한 곡 한번 들어볼까요? 원곡 같은 웅장함은 없지만요. 아주 경쾌한 곡입니다. 어니와치의 색소폰 연주입니다. 오늘 FM 영화음악 Song in the Movies 31위부터 38위 곡까지 들어갔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로 시청곡 보내드리진 못했지만요. 강남구 대치사동의 세용씨 그리고 내장의 옆 삼께 보내주신 웅식씨, 서울시 영등포구의 정은수씨,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일동의 신선희씨, 서울시 영등포구의 상부 아파트의 육선학씨 모두 잘 들으셨겠죠? 여러분의 신청곡은요, 제가 잘 적어뒀다가 다음에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 정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